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 수요 기도회 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수요 설교 때 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제 거기에 계속 이어져서 오늘 오후 설교를 말씀을 전하게 돼서 거기 이어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베레아 사람들이 우리와 얼마나 달랐을까 하는 것을 예전 수요 기도회 때 나눴고 오늘은 베레아에서 또 쫓기던 넘어와서 아덴으로 넘어와서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덴 하면은 그 당시 때 약간은 그 영광과 위엄이 좀 지나가긴 했지만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아덴이란 도시는 세계 최강의 철학과 문학과 모든 지성이 발달한 세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넘어갔을 때 아덴이란 도시를 들어가자 아덴에는 그 3천 개가 넘는 이제 기록물로 보면 3천 개가 넘는 신상들이 즐비하게 쭉 도시 그 아덴 도시에 곳곳에 3천 개가 넘는 거대한 신상들이 신전을 비롯해서 신상들이 쫙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거룩한 격분이 일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 아덴을 점령하고 있던 스토아 학파와 에피크로스 학파라는 두 철학 사조의 그 대가들이 사도 바울과 시비가 붙습니다. 네가 전하는 이 학문이 어떤 학문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과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와 이 시비가 붙고 아레오바고라는 그 법정을 의미하는 그곳으로 이 두 부류와 사도 바울이 함께 가서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 17장의 후반절에 쭉 나오는 내용은 이래 아레오바고라는 이 법정에서 법의 문제에 걸린 건 아니고 그곳 아레오바고 자체가 법을 재판하던 주재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법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아레오바고의 설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설교의 내용은 후빙에 담고 오늘 말씀의 서두와 중부는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있는 종교성을 보고 야, 이 아덴에는 참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이야기하는 장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참 사람에게 두려운 일은 무엇일까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두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두려운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제가 보니까 벌써 지금 주무실 타이밍이 아닌데 벌써 주무시자는 분이 계신데 그러다 큰일 납니다. 유두고처럼. 네, 옆에 분들 보시고 손잡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정말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앞뒤로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그 유두고가 말씀 시간에 그 말씀 듣다가 졸다가 이렇게 크게 그 궁변을 당했잖아요. 근데 옆에 분도 주무시다가 그냥 앞에다 그냥 깜빡하면서 앞이 저 이마를 확 쪄서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조심하는 옆에 분들 찔러가면서 당신 그러다 죽어 두개골 깨져 죽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최근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이제 말씀을 거기다 집중하고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에게 두려운 일은 무엇일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두려웠던 일이 뭐냐면 저는 중3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에 학력고사 있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그때 200점 만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커트라인이 164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중3 때니까 지금 그때 뉴스도 나왔어요. 그때 제 점수가 124점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희 담임선생님 도덕 선생님이었는데, 오셔서, 인성아 너 도덕적으로는 안 되겠다. 너는 고등학교 못 가겠다 해서 인성아 너는 특수고등학교를 좀 알아보자. 저기 지방 가면 특수고등학교 있다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중3 때 내가 깡패가 돼야 되는구나. 아, 내가 이제는 인간다운 길을 가지 못하겠구나. 그 생각을 처음으로 그 중3 때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기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떴을 텐데, 160대의 커트라인이 120점으로 내려갔어요. 저는 그다음부터 저에게는 무슨 일이 있냐면, 모든 세상은 제 중심으로 움직여요. 심지어 국가가 주관한 학력고사도 제 중심으로 움직여요. 근데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제가 중3 때부터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했는데, 뭐 대학 갈 때 그렇지만 공부를 참 못했는데도 항상 시험 보면은 뭐 떨어질 때도 많지만 말도 안 되게 붙을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 뭐 공부에 대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 막 월등히 학력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보고 참 뭐 이렇게 부럽지도 않은 이유가, 저는 제가 맘만 먹으면 뭐 언제든지 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야기가 잘못 나갔는데, 제가 두려운 거는 중3 때 그렇게 아 이제는 정상인의 길을 가지 못하는구나라는 이게 무너진다는 그런 느낌을 그때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서 아 이거 이런 거구나 그렇게 느껴봤는데, 최근에 우리 암에 걸리신 분들 생각하면서 아 그 고통 이제 1차적으로 생각되는 거, 그러한 고통이 얼마나 무서울까라는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암에 걸리신 분이 그 암의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농약을 드시고, 한양대 병원이었어요. 농약을 드시고 자살하려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분이 암에 걸리셨는데 그 고통이 건장한 분이셨는데, 60대의 건장한 분이셨는데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는 분인데, 암에 걸려서 그 암의 고통이 너무 감당할 수 없으니까는 차라리 죽어버리려고 농약을 드신 거예요. 사다가 병실에서. 그런데 안 죽으셨어요. 그러니까는 병원의 관계자 발견하고 위세척에 들어가서 식도랑 위는 다 녹아버렸는데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암과 식도가 내려가고 위가 녹아가 되는 고통이 함께 동반해서 며칠 못 가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냥 저는 두려움이라는 거, 무너진다는 거, 이 극심한 고통을 저희는 같이 기도하지만 당사자는 그 아픔이 올 때 남편이나 아내도 모르겠지만 그냥 그 사람이 몸이 경험하는 거니까, 그 사람의 몸이 경험하고 그 사람 영혼이 반응하는 거니까는 그 고통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울까라는 생각이 들어보고, 또 한편으로는 병원에서는 진단을 하겠죠. 이제는 뭐 소망이 없습니다. 준비하십시오. 한데 그 말들이 얼마나 무서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렵다. 삶이 무너진다. 근데 오늘 이 그 설교 말씀에 나오는 제목이 데이시 다이몬이에요. 데이시 다이몬이 뭐냐면 17장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 종교심이 데이시 다이몬입니다. 근데 데이시 다이몬이 종교성을 얘기하는데, 이 종교성을 말할 때 데이시 다이몬을 썼는데, 데이시 다이몬이 무슨 뜻이냐면 데이시 띄고 다이몬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데이시는 뭐냐면 두려워하답니다. 다이몬은 뭐냐면 귀신입니다. 귀신을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교심 많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당시 최고의 문화를 누리던 아덴의 도시에 딱 들어가 보니까는 신상 3,000개가 신전이 질비하게 그 거대한 도시에 막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닐다 보니까는 그 사도 바울이 막 화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반대하는 새로운 그런 학문, 그 당시 때 주류였던 자들에게 시비가 붙어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근데 데이시 다이몬, 귀신을 두려워하다. 아덴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이시 다이몬,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돼요. 23절에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덴 사람들은 귀신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럼 어느 정도로 무서웠냐면 너무 무서우니까는 제우스를 비롯하여 수많은 그리스 나오는 신들뿐만이 아니라 자연과 정령들과 수많은 신들을 섬기다가 그걸로 두려움이 극복이 안 돼서 알지 못하는 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일본이나 뭐 태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 아덴의 나라도 이 강대상이잖아요. 이 강대상 안에 정령이 요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우상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날마다 깨끗이 닦고 여기다 절을 하고 여기다 경배하면 이 강대상이 정령이 깃든 우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덴 사람들은 날마다 예를 든 겁니다. 이 강대상에다 절을 하면서도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서 궁극적으로는 이 아덴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그들의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낸 것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알지를 못한다. 그러니까는 이게 형이상학적인 형이학적으로 감각되어질 수 없고 상상과 공상될 수 없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참 무섭죠. 여기서 사람의 무서움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반드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뭔가를 만들어냈는데도 본인이 몰라요. 그런데도 그거를 의지해야만 돼요. 저는 고통이 이렇게 엄습할 때 누구나 다 잠드는 밤에 그 고통 때문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깊이 속에서 또 어느 누구도 함께 해줄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 외로움에 있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이중으로 그를 휘몰아치는 그 고통 속에서 분명히 사람 누구나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 가운데 신앙으로 붙들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대단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직장이 부도가 나고 가족들도 외면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자살하면 차라리 편하고 모든 걸 정리하면 속 편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래도 그 안에 심겨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의해서 아둥버둥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만큼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아, 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도 견딘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이 주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알지 못하는 신, 이 아덴에 사도 바울과 스토아 에피크로스 학파자들이 막 변쟁을 하면서 아레오바고로 갑니다. 아레오바고가 그것이 언덕을 의미하는 장소였고 거기서 법정이 열렸기 때문에 그들이 변동장하면서 아레오바고로 올라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겨진 제단 돌무더기를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야, 이 아덴 사람들은 귀신이 얼마나 무섭길래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의지할까? 그런데 여기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그 역사학적으로 2세기의 지리학자였던 파우사니아스라는 이 사람은 팔레툼에서 아덴으로 가는 길목에 이름이 있고 알지 못하는 신들의 제단이라는 그 장소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고대 헬라 작가인 디오게네스 리에르티우스라는 그 작가는 그의 책에서 알지 못하는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 수많은 그리스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덴 사람들에 대하여 질투하고 아덴 사람들에게 대하여 벌을 내리기 위해서 역병을 아덴이라는 도시에 던져버립니다.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역병,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을 아덴 도시에 던져버리고 나서 아덴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이 그 질병이 신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모든 신에게 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우리가 섬기는 수천의 신 중에 뭐 제우스든 누구든 분명히 역병이 하늘에서부터 왔으니까, 신에게서부터 왔으니까 그 신에게 잘못했다고 빌고 제사를 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했는데, 그렇게 모든 자신들 알고 아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에게 다 제사를 했는데 이 역병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아덴 사람 두렵기 시작했어요. 원인도 근거도 알 수 없는 이 역병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아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착각했구나. 우리가 알던 신에게 역병이 온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한, 우리가 알지 못한 또 다른 제3의 신에게서 이 역병이 온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알지 못하는 신의 이름으로, 그 제단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의 신, 이래서 그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돌무기들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에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근데 신을 만들어내는데 그 신에게도 그 두려움을 제거할 수 없는 상태를 본인이 알게 되면, 즉 계속 내가 예를 들면 돈을 의지하는데 돈이 여전히 나에게 만족감과 평안을 주지 못하면 또 다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만들어 둔다는 겁니다.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요,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을 만든데, 만든 그 신 자체가 나에게 두려움이 된 게 아니라 그 신을 만든 나,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든 내 자신 스스로가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들어냈는데 타인의 대상에게 그 두려움을 제거할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원인은 여기 있는데 밖에서부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신앙적 눈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너무 잘 알아요. 이미 그 안에는 네 개의 대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신앙의 수준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도 이게 두려워요. 내가 내 신앙의 수준을 아는데 이것을 내가 고백하기도 두렵고, 내가 이것을 누군가에 보여주기도 두렵고, 내가 이것을 인정하기도 두려워요. 그래서 제3인 다른 사람에게,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장로님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으로 성에 차지하면 내 삶의 환경에, 그것도 성에 차지하면 내 자라온 환경에, 그것도 성에 차지하면 나도 모르는 뭔가에게 그것이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수준에 따라 있게 됩니다. 만약에 죄송합니다. 자꾸 암 얘기하는 거는, 제가 요번에 그 암으로 고통하는 분들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계속 묵상을 해봤어요. 이분들이, 그 성경에는 분명히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 없으세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의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는 TV를 봐서 알아요. 근데 사실 기도하면서 정말로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참 기도하면서 제가 진실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당하는 고통의 그 아픔도 역시 외면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기도가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고통이 나에게 전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은 있죠. 그분의 고통보다 더한 깊이를 내가 경험해봤다면 그 고통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암으로 인한 죽음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6시간의 고통은 생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고통이에요. 뼈마디가 부러지고 갈라지고 모든 골수와 모든 피와 물건이 흘러져 내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하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순차적이거나 일시적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향하여 당하신 고통의 깊이를 동일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은이라고 해서 마그나타로 해서 성녀로 해서 뭐 손에 손바닥에 예수님의 손자국이 나고 이마에 핏자국 가시멜로 화자가 난다는데 그러한 일보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성경과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것이 얼마나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는지를 내가 직접 그 현장에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에 그 고통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분의 그 저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저도 동일하게 기도할 때에 동일하게 그분의 심정처럼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설교는 자꾸 그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은 이 설교의 내용이 그분들을 묵상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분들이 있었던 그 고통,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는 그 고통, 그것은 무엇이냐면 데이시 다이몬, 귀신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에게 사라지진 않습니다. 두려움은 절대로 죽는 순간까지 그 어느 누구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끝까지 그 두려움 속에서 의지를 할 것이고 두려움을 견딜 수 없는 자는 그 두려움보다 더 강한 어떤 존재를 스스로가 만들어낼 것인데 그 존재는 본인도 모릅니다. 아덴 사람들이 만들어낸 알지 못하는 신이 됩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드는 존재이다 라고 칼빈이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경계해야 될 말입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약해지면 충분히 우리만의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정작 내 자신도 정확하게 분간할 수 없는 그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실을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이시 다이몬을 외쳤던 너희들 참 종교심 많구나. 너희들 참 귀신을 두려워하고 미신에 약하구나 라고 외쳤을 때에 그들과 논자하는 그 후에 24절부터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다섯 대지로 나눠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딱 두 가지만 살펴보면은 이렇게 성경 기록이 됩니다. 24절에 보면은 우주와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하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심이니라. 아멘. 아덴 사람이 두려운 것. 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이 두려움을 줬던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의지한 것.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데이시 다이몬하고 얘기하면서 데이시 다이몬을 무엇으로 이끌어가면 데이시 데오스라고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데이시 다이몬은 두려워하다, 다이몬,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얘기를 듣고 이제 잘 들어봐라. 데이시 데오스 하면서 두려워하라. 데오스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그 아덴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그 미신적이고 귀신적인 그 내용의 삶의 환경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갑니다. 데이시 데오스, 아덴 사람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의 신들이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냐? 아니다. 이 세상을 만든 신은 맞다. 신이 존재하는데 이 세상을 만든 신은 누구냐면 데오스,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은 데이시 데이몬 귀신을 두려워하고 미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첫 번째 두 번째 요지면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온 우주 만물에 생명을 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제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데이스 데오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있다면 근데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를 조금 더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조금 더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신앙인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하늘의 검은 하늘의 빛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빛이 사그러져가고 그 사람들이 죽음에 다가설 때 똑같은 빛으로 남아있고 싶은 신앙인으로서는 하나님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 조금 더 빛을 그의 가족들에게 그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게 아덴 사람들아 왜 귀신 두려워하냐 아덴 사람들아 왜 이렇게 너희들은 미신적인 게 많냐 그것이 세상을 만들었느냐 아니다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시냐면 데이몬이 아닙니다. 데오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그분이 어떠한 삶이 아차! 하고 무너지는 순간 속에서도 그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속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질병 가운데 있는 분, 어떤 환난 가운데 있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건 뭐 질책도 이거는 어떤 경고도 아니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뭔가? 데이몬. 근데 귀신을 두려워하는, 귀신은 흔히 말한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면 여기서 말한 첫 번째 데이몬의 의미는 사람이 죽고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로 심판대에 갑니다. 심판대에 가서 예수를 믿었냐 믿지 않았느냐로 천국과 지옥의 결정이 납니다. 여기서 말한 데이시 데이몬은 뭐냐면 이 시대 때 철학사조와 이 시대 때 미신사상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들이 즉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령으로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선하게 돕는 일도 주고 우리 아이들이 보는 뭐 정령들 뭐 이렇게 한 사람에게 정령이 돼서 막 이렇게 도와주고 또 막 이렇게 해코자고 그런 데이몬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혼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데이시 데이몬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고 돈을 무서워하고 심지어는 존재하지도 않는 어떠한 이상한 현상과 이상한 그런 존재를 무서워하는지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데이시 데이몬에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편파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데이시 데이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육체 없으신 영적인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징벌의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똑같이 데이시 데이몬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냥 귀신을 두려워하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갈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가? 모든 천의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